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Don't know nothing, but I do know that.영화 서베이 중에서 It's Only Mystery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연말 특집 베스트 10 여기 엽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엽서를 봤는데요. 엽서에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영화 3편, 영화음악도 3곡, 그리고 쓰다는 남녀 불문하고 3명 이렇게 적어주셔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 추첨해서요.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곡은요. 에드워드 가비손의 타이틀 뮤직입니다. 영화 에드워드 가위손의 타이틀 뮤직이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김도훈씨 제 이름을 자세히 좀 말해달라고 하셨네요. 저는요. 정은임이고요. 자, 새로 이 방송을 맡은 거 축하한다고 여러 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에드워드 가위손 잘 들으셨죠? 처음 쓰는 엽서라고 하셨는데요. 자, 앞으로도 저희 FM 영화음악 애청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시 후 뵙겠습니다. 사춘기는 벅찬 그리움. 립스틱, 하이힐, 매니큐어, 그리고 사랑에 조금씩 눈떠가는 소녀들을 위한 세 편의 작은 사랑 이야기. 오렌지 향은 바람을 타고, 언니는 신부, 사랑을 처음 만날 때 도서출판 미래향이 펴냅니다. 남학생은 몰래 보세요. Early in the morning.

시험을 치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상계동의 승현 씨, 그리고 전주시 송천동 비사벌의 이화순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토토와 알프레도였습니다. 생각나세요? 그 시험날에요. 어린 토토에게 답을 좀 보여달라고 사정하던 늙은 알프레도의 애절한 그 눈빛이요. 머리를 막 긁적이다가 연필을 빨다가 결국엔 자존심을 팽개치고 토토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지요. 하지만 영악한 토토는 오히려 답을 쏙 감춰서 알프레도의 속을 태웁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다지만요. 시험에도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시험지 앞에서 쩔쩔매는 덩치 큰 어른의 모습.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연합고사랑 대입 학력고사 이제 코앞에 닥쳤죠. 시험 치러야 할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가슴이 천만근이나 되신 것처럼 아주 무거울 텐데요. 자, 시험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시험 이 테스트라는 것은요, 사실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요. 일단 통과가 되면 그 다음 테스트까지 기간은 보장받을 수가 있죠.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겠지만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계속되는 시험으로 아주 지쳐 있었던 고3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주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요. 정말 인생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요? 시험, 테스트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그 초음파 검진기라는 게 있죠. 그걸로 테스트를 당하는데요. 건강한지 아닌지 그런 테스트를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린 당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미 첫 번째 테스트는 모두 무사히 통과하신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태어나 우리는 시험지를 앞에 두고 정답을 적어놓는 본격 시험을 치기 전에 또 수많은 테스트를 치릅니다. 엄마 이름이 뭐지? 아빠는 어딨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마 어린 머리에 꽤나 어려운 주관식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치르는 그 시험들. 아, 그래서 고등학생쯤 되면 이미 시험에 지쳐 파김치가 돼버립니다. 오죽하면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러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중에서 마지막 인사, 김창한의 노래도 듣습니다. 너도 웃으며 나를 봐.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인대도 웃으며 안아줘. 한동안 슬픔이 없었지.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줄게. 너도 웃으며 나를 봐.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인대도 웃으며 안아줘. 슬픈 모습이 떠오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해서 김창한이 부른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여고생인 은주, 영화 속에서 이 은주는 좋은 성적만을 강요하는 가족이랑 학교를 떠날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죠. 결국 은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셈인데요. 학교에 들렀던 그녀의 연구차, 그 뒤를 따라가던 친구들의 눈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아주 그 실화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요, 우리 교육 현실을 사실감 있게 표현한 좋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갖고 계시진 않겠죠? 물론 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 그런 충동들을 느끼곤 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은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또 직장과 사회, 이런 더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와 직장은 일꾼으로서의 한 개인을 끝없이 테스트하지요. 이 시험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그냥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승패가 결정날 수 있죠. 영화 Shining Through, 사랑의 용기에 등장하는 변호사 마이클 더글라스는요, 좀 상당히 까다로운 상사였죠. 숨기는 것도 많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그의 비서 자리가 비자 멜라니 그리피스가 찾아옵니다. 자, 영화 사랑의 용기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계속할게요. saying well, and I'll be seeing you in every lovely summer's day. I'll be seeing you. 데어조 해리슨의 노래였죠. 상사의 방에 잠깐 들어와서 그 방을 둘러보는 멜라니. 그 장면 기억나세요? 의자에 앉은 그녀에게 마이클이 묻죠. 그래, 이 방에서 뭘 봤어? 멜라니는 눈동자를 마이클에게 고정시킨 채 얘기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모든 장식물은 물론이고요. 마이클 책상에 있는 아주 조그만 물건까지 다 기억해내죠. 거기다가 나름대로 해석까지 붙이면서 상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비서로서뿐만이 아니라 연인으로서의 자질도 만점감이 아닐까요? 멜라니 그리피스는요, 귀엽고 똑똑한 직장 여성, 이런 역할로 그 감독들의 시험을 통과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녀의 또 다른 출연작이 있죠. 워킹 걸. 이 영화에서도 역시 상사의 방해에도 무릅쓰고 성공한 한 직장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성공은 결코 운만은 아니죠. 아주 엄청난 노력의 결과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보면요. 멜라니는 출근길에서도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지요. 물론 두둑한 배짱이랑 추진력도 큰목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요, 자신의 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을 그린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 코러스라인 중에서 노래의 원을 연습하던 리허설 장면입니다. One smile and suddenly nobody else will do. You know you'll never be lonely with you. No, who? One moment in her presence and you can't forget the rest. For the girl is second best to none. Son, ooh, son, give her your attention. Do I really have to mention she's the one? Only in her presence, and you can't forget the rest. For the girl is second best to none. 같이 어두운 스테이지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서서히 떠오르는 하나의 하얀 선, 17명의 실루엣, 크로스라인. 이것은 브로드웨이 스타를 꿈꾸는 젊은 댄서들에겐 성공과 패배의 갈림길이죠. 희망찬 내일이 있을까? 아니면 오늘로 이 무대와 이별해야 하나? 영화 크로스라인은요, 새로운 쇼에 나갈 남녀 크로스를 선발하는 오디션 과정을 그린 영화였죠. 17명의 후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고 또 시험관의 질문 공세에 대답합니다. 오디션이 끝난 후에 총책임자 잭이 묻죠.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대답합니다. 좋아서 선택한 길이니까 결코 후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 마침내 오디션 결과는 발표되고요. 무대 뒤에서는 희비의 쌍곡선이 교차됩니다. 영화 플래시댄스 역시 그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여성 무용수의 얘기였죠. 또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이민국 시험만큼 절박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살려면요, 그 녹색 카드라는 것이 있어야죠. 확실한 보증인도 없고 재산도 없는 조지. 제라르드 파르디유가 이 카드를 얻는 방법은요, 미국 여자랑 결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는 그 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민국 직원들이 실시하는 시험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생활 48시간 이런 실험대가 가장 통과하기 힘든 것인데요. 조지는 그만 여기서 걸려버리죠. 결국 위장 결혼은 탄로나고 맙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두 남녀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비록 공식적인 관청의 테스트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시험은 만점을 받게 된 거죠. 영화 그린카드에서 듣습니다. 에마우스 그룹 싱어스의 Eyes on the Prize. Last night I had a dream about a home that was so bright. I don't know why it has to be a dream. Why can't I? Where will I? Lord, help me. Help me find a home. Keep your eyes on the prize. Don't be dismayed. Don't be dismayed. Deep in your heart. Be all right. 평범한 것을 거부하는 일명 박쉴지라고 써주신 대구 중구 대봉 2동의 박상숙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그린카드에서 에마우스 그룹 싱어즈의 Eyes on the Prize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시험은요, 그 해결책이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요, 신이나 자연이 인간에게 내리는 시험은 우리에게 끝없는 절망을 안겨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인내와 극복, 이런 것만이 그 정답이 되겠죠. 이태리의 여성 감독 릴리아나 까바니의 영화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성자 프란체스코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신의 뜻을 따르려는 프란체스코에게 사람들은 온갖 의혹과 비난의 시선을 보내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합니다. 리차드 버튼과 엘자베스 테일러가 함께 공연한 영화, 이 영화에서도 신과 인간 사이의 믿음 그리고 시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 1주년을 기념해서 공연했었는데요. 고백, The Sandpiper는 가정을 가진 성직자와 미혼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성직자들에게 다가오는 인간의 사랑, 이것은 신에게 자신의 전부를 바친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죠. 결국 리차드 버튼은 명예와 성직자의 신분 모두를 버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영화 고백, 샌파이퍼의 주제가 The Shadow of Your Smile, 아스트로 질베르트의 노래입니다. 고백 중에서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The Shadow of Your Smile이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시험 중에서 아마 가장 함정이 많은 것은 사람들 간의 믿음,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이 믿음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인데요. 그래서 우린 이 믿음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고 또 조그만 오해에도 이것을 의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흑백 영화였죠.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은 백만장자의 외동딸 클로데트 꼴베르가 가출하면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기차역에서 그녀는 우연히 기자 클라크 게이블을 만납니다. 클라크는 한눈에 그녀가 가출한 백만장자의 딸임을 알아보고는 내심 특종의 기대에 부풉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클로데트랑 동행하면서요. 그 철이 없으면서도 귀여운 그녀에게 끌리게 되죠. 하지만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합니다. 관심 있는 거는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그녀는 약혼자를 다시 만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덧 그녀를 사랑하게 된 클라크. 그는 그녀에 대한 특종 기사를 찢어버리죠. 한편 약혼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클로데트의 아버지는 클라크가 오히려 마음에 들죠. 그래서 돈으로 그를 시험해봅니다. 여기서 멋지게 통과한 클라크는 결국 결혼식 날 신부를 납치합니다. 이 사랑이란 복잡 미묘한 감정은요. 결혼식이라든지 뭐 그런 엄청난 계기가 있어야지 확인이 되나 봐요. 영화 졸업 또 뉴욕 새 남자 아기 소편에서도 모두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가버리는 그 결혼식이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험대로 작용한 셈이죠. 옴니버스 영화 뉴욕 스토리 중에서 라이프 레슨 이 영화에서도요. 사랑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죠. 널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중년의 화가 닉 놀테에게 어린 조스 로젠나 아케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저기 있는 경찰에게 가서 입을 맞춰보세요. 닉 놀테는요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순찰차의 경관에게 다가가고 경찰은 놀라서 총을 빼듭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그를 보지도 않고 떠나버린 상태죠. 자, 뉴욕 스토리의 라이프 레슨 중에 나온 노래입니다. Like a Rolling Stone, 밥 딜런이 부릅니다. 스토리 중에 라이프 레슨에 나온 곡 Like a Rolling Stone, 밥 딜런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시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없는 시험,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의 끝없는 시험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면요, 아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난관이나 시험은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겠죠. 중요한 시험을 앞둔 많은 FM 영화음악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두 어려움 이길 수 있겠지만요. 혹시 마음이 약해진다면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이건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시험은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서울 서초구 원주동의 최은진 씨, 대전 서구 변동의 라승원 씨, 대구에서 지영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의 김도훈 씨, 경기도 광명시의 민희정 씨 모두 함께 들어주세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탁상웅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영화 가라데 키드 2의 주제가 Glory of Love, 오늘 요한 스탠가드의 색소폰 연주로 들으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